안녕하세요. 책 읽는 사람들의 지복신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가브리엘 샤넬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고 해요. 샤넬은 가난한 집의 둘째 딸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샤넬의 어머니가 죽자 12살 먹은 샤넬을 고아원에 보냈어요. 양장점의 보조원으로 시작한 샤넬은 훌륭한 디자이너로 성공을 거두었어요. 샤넬은 시대의 흐름을 읽고 시대를 앞서는 활동하기 편한 옷을 만들었어요. 옷보다는 사람을 먼저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샤넬이 디자인한 옷들은 지금도 많은 여성들이 찾고 있답니다. 그럼 샤넬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내 꿈은 패션 디자이너이다. 선생님께서 닮고 싶은 사람에 대해 조사해오라고 하셨을 때 나는 패션 디자이너 중 한 사람에 대해 조사하기로 했다. 누구를 조사할까 고민하다가 의상 디자인학과에 다니는 멋쟁이 막내 이모에게 물어보았다. 이모는 잠깐 생각하더니 샤넬에 대해 한번 조사해보라고 했다. 그러고는 빙긋 웃으며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다. 이름, 가브리엘 샤넬. 별명, 코코 샤넬. 나라, 프랑스. 태어난 해, 1883년. 죽은 해, 1971년. 샤넬 회사에서 만든 것. 옷, 구두, 가방, 장신구, 화장품 등. 놀라운 점, 첫 번째. 샤넬 가게는 전 세계에 있다. 놀라운 점 두 번째. 샤넬이 죽은 지 35년이나 지났지만 살아있을 때 디자인한 옷과 구두와 가방이 지금도 잘 팔리고 있다. 샤넬이 12살 때 어머니가 병으로 죽었다. 그러자 샤넬의 아버지는 딸들을 고아원에 맡겼다. 고아원에 간 뒤로 샤넬은 친구도 사귀지 않고 언제나 말없이 혼자 지냈다. 특히 아버지 얘기는 아무한테도 하지 않았다. 목류병에 걸려서 밤에는 귀신처럼 이곳저곳을 돌아다녔다. 방학이 되면 샤넬은 줄리아 고모 집에서 지냈다. 샤넬은 다락방에 들어가 옛날 잡지와 소설책 보기를 좋아했다. 잡지에 나온 예쁜 옷을 감상하기도 하고 소설을 읽으며 아버지의 모습을 멋지게 그려보기도 했다. 그러면서 아버지를 미워하는 마음을 조금씩 잊어갔다. 시간이 흘러 샤넬은 18살이 되었다. 샤넬은 자존심이 강한 데다가 쌀쌀 맞아서 친구가 없었다. 또 무엇이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고집불통이었다. 사람들이 정해놓은 규칙도 자기가 싫으면 절대로 지키지 않았다. 생김새도 다른 아가씨들이랑은 많이 달랐다. 깡마른 몸매 때문인지 소년같이 보이기도 했다. 샤넬은 자신의 힘으로 성공하겠다고 마음먹었다. 샤넬은 제일 먼저 상트마리라는 바느질 용품 가게에서 바느질을 하고 사람들에게 옷을 골라주는 일을 했다. 사람들은 샤넬의 솜씨를 마음에 들어 했다. 샤넬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서 가수가 되려고도 했다. 하지만 노래에 재능이 없다는 것을 알고 무슨 일을 할지 고민에 빠졌다. 22살이 된 샤넬은 아직 정식 디자이너가 되지는 않았지만 자기 옷은 자기가 직접 만들어 입었다. 샤넬은 예쁘게 보이는 것보다 편안한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샤넬은 제일 먼저 코르셋을 벗어버렸다. 그리고 치마 길이를 발목이 보이게 잘라 움직이기 편한 옷을 만들었다. 사람들은 무슨 옷이 저러냐고 수군거렸지만 샤넬은 신경 쓰지 않았다. 그때는 이런 옷을 입었다. 허리 윗부분은 꼭 끼고 아랫부분은 치마를 5겹이나 입어서 부풀렸다. 허리는 쏙 들어가고 엉덩이는 풍선처럼 부풀어 올랐다. 치마는 치렁치렁하게 바닥까지 끌렸다. 샤넬이 입고 있는 옷은 지금 보면 아주 평범하지만 그때는 아무도 이런 옷을 입지 않았다. 그때는 허리가 잘록하고 엉덩이가 풍만해야 아름다운 여자라고 생각했다. 여자들은 허리가 꼭 죄이고 아래는 풍성한 치마를 입었다. 이런 옷을 입기 위해서 코르셋이란 속옷을 입었다. 코르셋을 입지 않으면 예의가 없는 여자 취급을 받았다. 코르셋을 입으면 제대로 먹지도 걷지도 못하는데 말이다. 바느질을 하고 노래를 부르는 동안 샤넬은 24살이 되었다. 샤넬은 친구에게 승마를 배웠다. 그때 여자들은 말을 탈 때도 치마를 입었다. 샤넬은 치마를 입고 말을 타는 것이 너무 불편했다. 치마 때문에 말에서 떨어질 뻔한 적도 있었다. 샤넬은 당장 바지를 만들어 입었다. 그때는 남자만 바지를 입었다. 여자가 바지를 입으면 행실이 나쁘다고 손가락질했고 신문에 실리기도 했다. 하지만 샤넬은 아랑곳하지 않고 바지를 입었다. 샤넬은 이렇게 해서 새로운 패션을 만들어 나갔다. 여자들은 반드시 모자를 써야 했다. 모자를 쓰지 않으면 예의가 없다고 생각했다. 멋을 내느라 모자에 산더미 같은 장식물을 달아서 몹시 무겁고 거추장스러웠다. 샤넬은 이런 모자 대신 챙이 좁고 장식이 적은 모자를 썼다. 처음에는 다들 이상하게 쳐다보았다. 하지만 샤넬의 모자는 날이 갈수록 인기가 많아졌다. 여자들은 샤넬에게 돈을 주며 모자를 만들어달라고 했다. 샤넬은 파리에 모자 가게를 열었다. 모자 가게는 장사가 잘 되었다. 1913년 30살이 된 샤넬은 모자뿐만 아니라 옷도 만들어 파는 가게를 차렸다. 정식 디자이너가 된 것이다. 샤넬이 옷가게를 차리고 나서 가장 먼저 만든 옷이 여성용 운동복이다. 가장 불편하다고 느낀 것이 운동복이었기 때문이다.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한 운동복을 만들까 고민하던 샤넬은 남성용 티셔츠를 본떠 여성용 운동복 윗옷을 만들었다. 샤넬은 운동복이 편하려면 그만큼 옷감도 잘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샤넬은 운동복 옷감으로 저지를 사용했다. 저지는 부드럽고 잘 늘어나는 옷감이었지만 힘없이 축 늘어져 볼품이 없었기 때문에 속옷으로만 사용되었다. 하지만 샤넬에게는 겉모습보다 편안함이 더 중요했다. 샤넬이 저지로 만든 운동복은 사람들에게 곧 인기를 끌었다. 샤넬이 운동복을 만들었던 해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다. 남자들은 전쟁터로 나가고 남자들 대신 여자들이 공장과 병원에서 일을 했다. 또 운전을 배워 직접 자동차 운전을 했다. 수많은 여자들이 이제 코르셋과 거추장스러운 치마를 벗어버리고 활동하기 편한 옷을 찾기 시작했다. 샤넬은 통이 좁고 발목이 보이는 짧은 치마를 만들었다. 남자 옷을 흉내내 재킷을 만들기도 했다. 여자들은 너도 나도 샤넬의 옷을 즐겨 입었다. 남자들이 군복을 입고 있을 때 샤넬의 옷은 여자들의 유니폼이 되었다. 샤넬은 큰 돈을 벌었고 최고의 디자이너가 되어가고 있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났다. 전쟁으로 850만 명이나 되는 남자들이 목숨을 잃거나 돌아오지 못했다. 이제 세상은 여자들이 이끌어가야 했다. 여자들은 더는 여성스러운 옷을 찾지 않았다. 누구나 다 자기가 남자처럼 보이는 것에 만족했다. 샤넬은 이런 여자들을 위해 저지 옷감으로 편안한 일상복을 만들었다. 저지 하우스라 불렀던 이 옷은 일을 할 때나 외출할 때 입을 수 있었다. 짧은 머리에 호리호리한 몸매에 느슨하게 걸친 허리띠가 1920년대의 여자들의 모습이었다. 샤넬은 색깔을 바라보는 기준도 다른 사람들과는 전혀 달랐다. 그때까지 사람들은 장례식에서나 검은색 옷을 입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샤넬은 검은색이 매우 특별한 색이라고 생각했다. 검은색 옷을 입으면 피부가 더 아름답게 보이고 몸매도 더 날씬해 보인다고 했다. 그래서 샤넬은 모두들 꺼려하는 검은색으로 드레스를 만들었다. 샤넬이 검은색 드레스 리틀 블랙을 만들자 남자들은 깜짝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다. 하지만 샤넬의 리틀 블랙은 날개도 친 듯이 팔려나갔다. 샤넬은 흰색도 매우 아름다운 색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샤넬은 옷을 만들 때 흰색과 검은색을 가장 많이 사용했다. 샤넬은 정식으로 디자인을 공부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자신만의 독특한 작업 방식을 개발했다. 샤넬은 옷이 완성될 때까지 스케치 한번 하지 않았고 인체 모형도 사용하지 않았다. 살아있는 사람을 모델로 세워놓고 주름을 잡고 직접 대보면서 옷을 만들었다. 모델이 7시간이나 꼼짝 않고 서 있은 적도 있었다. 샤넬은 옷을 입었을 때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뜯어서 다시 바느질했다. 소매를 들어올려도 주머니에 안경집을 넣어도 변함없이 아름답고 편안하게 만들었다. 게다가 옷감을 아주 까다롭게 골랐다. 돈을 많이 번 후에는 좋은 옷감을 얻기 위해 먼 곳에 있는 옷감 공장을 사들이기도 했다. 만들어내는 작품마다 크게 성공을 거두자 샤넬은 돈을 많이 벌었을 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유명한 사람들과 친구가 되었다. 처칠과 같은 정치가나 세계에서 가장 부자라고 불리던 영국 공작과도 친구가 되었다. 그중 샤넬이 특히 좋아한 사람들은 바로 예술가였다. 샤넬의 집은 늘 예술가들로 북적거렸다. 샤넬은 가난한 예술가들을 도와주었다. 반대로 샤넬은 예술가들의 작품을 보면서 새로운 옷을 만드는데 좋은 힌트를 얻기도 했다. 모자와 옷으로 성공을 거둔 샤넬은 여성들이 모두 샤넬 제품으로 치장하기를 바랐다. 그래서 향수와 장신구까지 만들었다. 그때까지는 향수를 장미향이나 라일락향과 같은 꽃향기 한 가지로만 만들었다. 꽃에서 향을 얻었으므로 값이 너무 비싸서 부자들만 향수를 썼다. 늘 남과 다른 생각을 하는 샤넬은 꽃뿐만 아니라 동물의 향내를 80가지나 섞어 향수를 만들었다. 향수에도 샤넬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 당시 향수병은 모양이 다양했다. 단순한 것을 좋아했던 샤넬은 네모 반듯한 유리병에 흰색 이름표만 붙여서 향수병으로 썼다. 샤넬은 장신구도 만들었다. 모자와 옷은 매우 단순하게 만들었지만 장신구는 무척 화려하게 만들었다. 당시에는 진짜 보석으로만 장신구를 만들었다. 그런데 샤넬은 인조 보석을 이리저리 붙이고 색칠해 장신구를 만들었다. 샤넬의 화려한 장신구는 특히 젊은 여성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진짜 보석은 귀하기 때문에 많이 만들 수 없지만 인조 보석은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었다. 샤넬이 인조 보석으로 장신구를 만든 후에는 누구나 아름다운 장신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향수와 장신구까지 성공하여 샤넬이 최고의 디자이너가 되었을 때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다. 샤넬은 스위스로 떠나 15년 동안 그곳에서 지냈다. 사람들은 이제 샤넬이 사라졌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샤넬은 71살의 나이에 프랑스로 돌아와 다시 단순한 옷을 만들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나자 사람들은 단순한 옷보다는 화려한 옷을 더 원했다. 샤넬은 포기하지 않고 1년 후 다시 새로운 옷을 선보였다. 이번에는 화려하면서도 편리한 샤넬 패션의 특징이 뚜렷해졌다. 샤넬은 대성공을 거두었다. 그때 만든 옷과 가방, 구두는 50년이 지난 지금도 사랑받고 있다. 샤넬은 이제 할머니가 되었다. 관절염으로 손가락이 아프고 눈이 침침해서 바느질하기도 어려웠다. 친구들이 거의 다 세상을 떠난 샤넬은 외로웠다. 그래서 전보다 더 많이 일했다. 샤넬은 일하지 않는 일요일이 가장 싫다고 말했다. 그래서였는지 샤넬은 어느 일요일 아침에 88살의 나이로 침대에서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샤넬의 생각은 늘 자유로웠다. 화려한 것이 아름다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단순한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여주었다. 입었을 때 편안한 옷이 아름다운 옷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으며 색깔이라고 인정받지 못하던 검은색과 흰색을 이용해 아름다운 옷들을 만들어냈다. 그래서 샤넬이 죽은 지 50년이 지난 지금도 샤넬의 패션은 여전히 사랑받고 있는 것이다. 샤넬에 대해 공부하기 전에는 나도 화려하고 풍성한 드레스를 입고 싶었다. 그런데 예전에는 운동할 때나 일할 때나 항상 그런 옷을 입었다고 하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특히 코르셋은 보기만 해도 숨이 막혔다. 그런데 샤넬은 때와 장소에 따라 옷을 편하게 입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여자든 남자든 말이다. 샤넬은 편할 뿐만 아니라 예쁜 옷을 만들었다. 샤넬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이 보고서를 쓰면서 아름다움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샤넬이 그랬던 것처럼 나도 사람들이 찾아내지 못한 새로운 아름다움을 찾고 싶다. 그래서 샤넬처럼 최고의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 지금까지 책 읽는 사람들의 지복신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